이 겨울이 완전 난리야. 사람들 쌓이는 남이야. 함께하는 매 순간이 like boom boom boom boom boom. Hey girl, 영원 같던 찰나, 운명 같은 순간, 나는 한순간 뚫고 가. 너네 이름 불러주면 나에게로 다가와. 몰라, 순간처럼 낮춰. 너를 마주하는 순간 oh my, 편하게 여기 앉아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 Oh, I don't care, 멀리 멀리 돌아간대도 이렇게 너의 곁에 단한 남자가 될 테니. 내 가슴 속 그 거대한 공백에 널 더해. Call me baby, baby.